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사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조선을 품고 조선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석으로 의대를 졸업한 후 의료 선교사가 되어 1885년 조선 땅에 왔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진료하며 전염병 예방을 위해 힘썼고, 그로 인해 수많은 조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로는 과로와 이질에 걸려 그 나이 33살, 조선에 온 지 5년 만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서 1885년 부산에 도착한 아펜젤로는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토대로 기독교 가치관과 구국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양성하였고, 조선의 독립에 큰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살아갈 방도는 교육뿐임을 외치며 교육 선구자로서 23년간 선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YMCA를 창설하였고,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한 부부 의료 선교사로 남편 제임스는 청일전쟁 부상자들을 밤낮 없이 치료하다 3년 만에 과로와 발진 티푸스로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남편과 딸을 먼저 조선 땅에 묻은 로제타는 그 후 44년을 조선 땅에 머물면서 평양의 광해여원과 기올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우며 여의사와 간호사 양성에 헌신하였습니다. 뜨거운 젊음의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조선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불태웠던 수많은 선교사와 그 가족들. 오늘 그들이 남긴 것은 저 무덤과 묘비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조선 땅에 가져온 생명의 복음. 그들의 땀으로 생명이 심기었고, 그들의 피로 생명이 자랐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생명이 꽃을 피웠고, 그들의 믿음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2010년 말까지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는 총 169개국 2만 2천여 명. 그들은 지금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생명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주여,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주신 선교의 사명을 쉬지 않는 기도와 헌신하는 삶으로 감당케 하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생기가 납니다. 그런 우리가 소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곳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고생에 찌들어 있지만 그곳에서는 우리의 이마에 더 이상 수고의 땀방울이 맺히지 않으며 피곤이 영원히 사라질 안식의 땅이 있습니다. 고나고 지친 자들에게는 안식이라는 말이 천국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안으로는 많은 유혹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원수들에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평안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승리의 깃발이 높이 흔들릴 때, 칼을 칼집에 집어넣을 때,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별의 그 사별을 체험하며 괴로워하지만 이제 무덤이 전혀 없는 곳, 불멸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여기서는 죄 때문에 끊임없이 슬퍼해야 하지만 거기서는 온전히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 그 나라에는 어떤 더러운 것도 절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발고랑에서는 동미나리가 움트지 않습니다. 오, 여러분의 영혼이 추방당한 게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영혼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곧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는 망각한 채 미래만 꿈꾸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를 10분 활용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 덕을 함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수고하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이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활기차게 자기 일을 하려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열심히 유혹과 싸웁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원수가 쏘아대는 불같은 화살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아도 열심히 수고할 수 있습니다. 오는 세상에서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께